만시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0일 조명호 교토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